사랑하게 해주소서.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.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.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길. 내 손이 닿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.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. 그대를 믿어요. 그 손 놓지 않을게요.